이렇게 다시 태어난 순간같이 잠시 꿈일까봐 한 번 더 눈 감았다 떠보니 역시 너무 간절했던 네 옆에 기도하듯 서있어. Yeah. 단 한 번만 네 옆에서 발을 맞춰 걸어보고파. 한 번 딱 한 번만요 너의 세상을. 날개를 걷어가셨죠.